않아. 네가 아니면 누구도 널 대신할 수가 없어. 다음 세상에서도 너만 사랑할 사람, 너를 아껴줄 한 사람, 오직 나뿐이라는 걸 알아줘. 널 보고 있으면 또다시 맘이 흔들려. 네가 보고 싶어 다시 너만 찾게 돼. 정이라는 그 한 글자에